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전을 경축해서 10일 조선우표전시장과 조선우표박물관에 조선우표들이 집중 전시되었습니다. 전시장들이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우표를 반영한 사진문헌이 모셔져 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 생애와 경이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위인상을 담은 우표들이 주제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선우표 집중 전시란 20일까지 진행됩니다.